눈이 맞닿은 순간 단번에 알았어 너 말곤 누구도 보이지 않을 거란 걸 혹시 꿈은 아닐까 내 두부를 꼬집어봐도 yeah 완벽해 난 작품이란 걸 yeah 널 처음 봤을 땐 나 네 모든 것들이 다 아직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Here we go now 눈을 감아도 나 또다시 너만 생각해 1분 1초도 놓친 상상이 안 돼 Ay. 오늘도 많이 바라보는 너의 설레는 눈빛이 나의 두 눈을 자극해 변해 쉬지도 못하게 해 다 너라서 너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너와 함께 하고 싶어 Love. 널 처음 봤을 땐 난 지금 순간까지 다 널 향한 내 맘은 절대로 변치 않아 평생 네 옆에서 있을게 우린 운명이니까 내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가득 찼어 가라 go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oh 아름다워 하나부터 열까지 oh yeah yeah gotta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gotta go get it go get it yeah 너로 인해 내 맘은 가득 차 넘쳐 흘러서 숨이 막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젠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난 널 가지고 말 거야 영원히 우린 운명이니까 내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가득 찼어 Gotta go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oh.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 혼자 빛나 채우고 싶어 너랑 나의 빈자리 오 아름다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속 오직 하나뿐인 걸 Gotta go